수집하시죠. 아파트요. 한동안 이런 유머가 유행이었습니다. 물론 복부인에게 물은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수집 취미를 갖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심리학자들 말로는 그 어렸을 때 엽서든 우표든 돌이든 하여튼 뭔가를 수집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정상적인 심리 발달을 하는 거래요. 글쎄요, 여학생들은 다들 그랬겠지만 한동안은 예쁜 종이들을 많이 모읍니다. 하얀색 빳빳한 종이, 색색깔의 종이, 예쁜 그림이 그려진 종이.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모아두고 특별한 친구에게 편지 쓸 때만 이용했죠.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게 종이를 모으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이가 흔해졌죠. 그런데 종이업계에서는 지금 종이가 모자라서 비상이라고 합니다. 종이가 모자라서 아마도 내년에는 참고서 값이며 온갖 카드값도 다 오를 거라죠. 어떤 사람이 늘 이면지를 활용한 종이 묶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계획도 세우고 계산도 하고 전화 온 거 받아 적어도 두고. 그런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런 사람 얼마나 잘 살지 알만하다 알만해.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은 이면지를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띄웁니다.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서 파리 텍사스입니다. 부산 진구 초읍동의 성은경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서 기타의 선율이 아주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파리 텍사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희 방은요, 아나운서실, 저희 아나운서 사무실을 우리는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방 사람들은 상당히 종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원고들을 전부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메모지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 원고들을 다 쓰고 나서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그 이면지를 쓰거든요. 어떤 사무실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보셨다면 참 우리 방 사람들 욕 많이 얻어먹었겠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욕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성동군 광장동의 박은진 학생 오랜만에 엽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쁜 글씨로 아주 정성 들이고 아늑하고 따뜻한 글씨인데 그 글씨에다가 그 글씨로 엽서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성함은 안 적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소세지 속에 점점이 박힌 야채같이 프로그램, 저희 FM 영화음악 프로그램 곳곳에서 묻어나는 사랑을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노편정 씨도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Always 중에서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노편정 씨는 이 주제곡의 스펠링을 알고 싶다고 하셨죠. Smoke gets in your eyes. J.D. 사우더의 노래고요. Smoke는 그 연기할 때 그 smoke고요. G-E-T-S, gets, I-N, in, your, eyes, 눈이요. E-Y-E-S입니다. 아셨죠, 노편정 씨? 아유, 영어 스펠링 말하니까 우리말이 제대로 안 되네요. 자, J.D. 사우더의 노래 Smoke gets in your eyes 띄워드립니다.

군에가 있는 동현이, 정진이, 경남이, 성민이 모두 보고 싶습니다. 인천 남구 옥련동의 김태진 씨, 이런 편지와 함께. 누나는 여자라서 친구들이 군대에 가고 혼자 남겨지는 기분은 모를 겁니다 하셨는데요. 그 기분은 몰라도요. 친구들이 모두 시집가고 나서 혼자 남겨지는 기분은 아마 김태진 씨도 모를 겁니다. 남과 여의 차이점인가요? 영화 남과 여 중에서 니콜 그루아슬과 프란시스 레이가 함께 부른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남과 여의 여자는 그 아누크 예메고 남자는 장 루이 트랑티낭이죠. 장 루이 트랑티낭을 최근에 우리는 그 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이렌네 야곱을 사랑하는 노판사, 바로 세 가지 색 그 중에 레드였죠. 이 장 루이 트랑티낭이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영화 하면은 되게 에릭 로메르 감독의 모두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베르나르도 베르투르치 감독의 수능자를 꼽습니다. 수능자, The Conformist. 이태리 원제로는 일꾼 포르미스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또 많은 평론가들이 베르투르치 감독의 최고 걸작이라고 칭찬하는 영화죠. 장 루이 트랑티낭은 이 영화에서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파시스트의 하수인 마르첼로로 나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29살 때인 1969년에 만든 영화 수능자, 바로 오늘 FM 영화음악의 Three Thumbs Up Movie입니다. 우선 이 영화의 원작자는 성과 정치에 관해서 파격적인 소설을 많이 쓴 알베르토 모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몇 년 전에 사망한 프랑스의 영화음악의 거장인 조르주 들루리가 맡고 있는데요. 그가 음악을 맡은 다른 영화로는 트리포 감독의 줄가짐, 또 피아니스트를 써라, 알렉 레네의 히로시마네의 사랑, 장리 꼬다르의 경멸, 그리고 미국의 플래툰에 이르기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영화 수능자는 어느 겨울 새벽 파리의 한 호텔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 바깥에는 붉은 네온사인이 깜빡거리고요. 그 불빛에 호텔방 역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것이 반복되죠. 주인공 마르첼로는 그렇게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방 침대에 걸터앉아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후에 암살할 사람은 쿼드리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행동 개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 수능자의 이 첫 장면과 메인 타이틀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시죠. I'll be waiting in front of the hotel. 전화를 받은 마르첼로는 콰델 교수가 아내 안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갈등에 빠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텔을 빠져나와 동료의 차를 타고 안개 짙은 새벽 거리를 달립니다. 교수 내외가 있는 곳으로. 자, 마르첼로는 차를 타고 가면서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마르첼로는 총으로 한 남자를 쏩니다. 그 남자는 동성연애자였죠. 그 이후부터 그는 동성애적인 사건을 경험할 뻔했던 그 기억에 사로잡힙니다. 청년이 된 마르첼로는 자신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와 퇴폐적인 생활에 빠져있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체제에 순응합니다. 결혼, 그리고 파시즘을 택한 것이죠. 그는 관능적이지만 어딘지 천박한 부르주아 계급의 처녀 줄리아와 결혼하고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에 입당해서 파시스트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리고 파시스트의 신봉자인 맹인 이탈로를 정신적인 지조, 정신적인 아버지로 삼지요. 그런 그에게 드디어 임무가 하달됩니다. 파리로 망명해서 레지스탕스 투사로 활약 중인 콰드리 교수를 암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콰드리 교수는 마르첼로의 대학 시절 은사고 마르첼로는 그의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어쨌든 마르첼로는 줄리아와 함께 파리로 가서 콰드리 교수와 그의 아내인 안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안나를 보는 순간 마르첼로는 진실된 사랑을 느낍니다. 파시스트의 임무와 사랑하는 안나와 아내 줄리아 사이에서 정신적 혼란을 겪는 마르첼로. 그는 안나와 함께 멀리 달아날 꿈을 꿉니다. 자, 여기서 마르첼로의 회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눈 덮인 숲속의 차도. 아내 안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콰드리 교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차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태리에서 온 다른 당원들이 숲속에서 달려나와 그를 살해합니다. 공포에 질린 안나가 미친 듯이 마르첼로의 차 창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마르첼로는 권총을 손에 쥐고 그녀를 쏘지도 그렇다고 그녀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그녀는 숲속으로 도망가지만 뒤따라온 다른 당원들의 총을 맞고 눈 위에 쓰러집니다. 마르첼로가 이태리로 돌아온 뒤 이윽고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파시스트였음을 부정하죠. 정신적 스승이었던 맹인 이탈로마저 거리에 내팽개치는 마르첼로. 그의 귀에 로마 시민들이 부르는 해방의 노래와 이어서 그와 안나가 함께 듣던 죽음기 음악이 들려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의 Three Thumbs Up Movie로 브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수능자 말씀드렸는데요. 베르톨루치 감독의 초기 작품들을 감상하시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성장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르톨루치는 아주 유복한 가정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시인이자 영화평론가였고요. 또 베르톨루치는 아버지의 소개로 바솔리니 감독의 조감독이 됐는데요. 문제는 그런 아버지가 베르톨루치 자신에게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역시 아버지처럼 시인이 되려다가 포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런 베르톨루치가 나중에 정신적인 아버지로 여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장리 고데르 감독입니다. 하지만 고데르 감독 역시 베르톨루치에게는 커다란 벽이 되고 말았죠. 이런 여러 가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 바로 이 영화 수능자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이 암살해야 할 콰드리 교수의 파리 집 주소가 고데르 감독의 실제 집 주소와 같았다는 점이 이런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자신이 우상처럼 여겼던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또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탈로마저 길에 내팽개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 수능자는 베르톨루치의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를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교수의 아내 안나 역은 그 묘한 매력의 여배우 도미니크 산다가 맡았고요. 또 마르첼로의 아내 줄리아 역은 스테바니아 산드렐리가 맡았습니다. 이 두 여배우는 나중에 베르톨루치 감독의 또 다른 영화에서 다시 만나지요. 바로 1900년입니다. 여기서 도미니크 산다는 로버트 드니로와 결혼하면서 그 자유로운 정신의 날개가 꺾여버린 불행한 여인으로 나오고요. 스테파니아 산드렐리는 제라르드 바르디의 아내로 나와서 압박받는 농민들의 리더, 아주 강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자, 1900년 중에서 올모와 알프레도 띄워드립니다. 들으면 편안해지는 음악 아무 곡이나 된다면 이 곡 어땠습니까? 반포의 정리양 영화 1900년 누베센토 중에서 올모와 알프레도 띄워드렸어요. 자, 3Sums of Movie에 이어서 여러분께 또 하나 드리는 보너스는 영화 평론가, 영화 전문가가 영화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그 시간이죠. 자, 2주 만에 영화 평론가 서인숙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독 하면 어느 분이 떠오르세요? 대표적인 감독 하면 여러 분이 생각이 나지만 그 중에서도 뭐 현상이라고 할 만큼 우리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감독 하면 아무래도 임권택 감독이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 태백산맥이 지금 개봉하고 있다가 네. 얼마 후면 종영을 할 단계에 있죠. 그래서 네. 오늘은 임권택 감독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허와 실까지 나요? 대단하네요. 네. 임권택 감독이 서편제로 스타 감독이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영화계에서는 그 전서부터 임권택 감독이 거장이다 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었고 장군의 아들 이후에 서편제가 1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들에게 가장 거장다운 감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작품 이제 태백산맥이 개봉했는데 그 기대만큼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과가 꼭 흥행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또 영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작품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편제 이후에 임권택 감독에 대한 어떤 잔치적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이 지음에서 네. 조금 이제는 우리가 임권택 감독이 갖고 있는 허와 실적인 측면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진단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런 평가들이 계속해서 내려져야지만 감독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귀담아서 더 영화 만드는데 참고가 되고 좋은 발전적인 방향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기도 네. 하고 이 임권택 감독에 대한 얘기는 네. 우리 영화에 보편적으로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임권택 감독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을 때 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우선 주제의식이 탁월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항상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고 우리의 것을 탐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죠. 그러니까 사실 임권택 감독이 데뷔한 연도는 1962년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작품도 100편 이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 경력이 오래된 감독인데 초반에 60년대, 70년대에는 액션 영화 내지는 오락 영화를 주로 만들어 오다가 네. 80년대에 만다라 이후로 이제 우리의 문화, 역사, 종교, 우리의 것을 찾자라는 주제의식이 강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오면서 이제 거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런 일관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말하자면 작가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가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작가라는 용어가 1960년대 뉴벨바그에서부터 네. 유래가 됐죠. 그쵸. 그래서 그 뉴벨바그파가 원래 얘기할 때는 작가의 정치학 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관된 영화 세계를 갖고 있는 감독을 거장이라는 의미로 작가라고 추앙을 했는데 이런 작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권택 감독이 의문의 여지 없이 거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임 감독의 경우는 글쎄요. 그 주제가 항상 이렇게 일관되어 왔으니까 그 초기에는 그 상업적인 이유로 상업적인 이유로 흥행성을 위주로 한 영화도 많이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신이 우선은 그러니까 영화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작자가 원하는 쪽의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작품을 해오다 보니까 내가 이런 수준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이 일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었다라고 감독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감독 예.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작가적인 역량도 있지만 이제 좀 아쉬운 점,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주제의식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영화 표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화 표현이 낙후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저부터 이제 좀 장시간에 걸쳐서 네.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를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영화상에서 드러나는데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작품의 주제를 인물의 한두 마디의 대사를 통해서 설명식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관객들을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그 실례가 서편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서편제를 봤으니까 기억들 하실 거예요. 맨 마지막 대단원에서 그 주인공 동호가 자기 누나 송아를 찾아 헤매다가 주막에서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동호와 송아가 만나서 심청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회포를 하고 그리고 회포를 풀고요. 네. 네, 회포를 풀고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있죠. 네. 그러면서 동호가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주막 주인과 송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들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주막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자네의 동생인가? 근데 왜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그냥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아가 거기서 우리는 어제 그 북소리와 자기의 소리로 회포를 풀었다, 한을 풀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을 뛰어넘어선 어떤 주제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 주막 주인과 이 송아의 대화를 보면은 주제를 영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주 손쉽고 안일하게 대사로 처리하는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동호와 송아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 대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장면화와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둘의 감정을 표출해주고 있는데 이 감정 표출이 완전하고 충분했다면 나중에 그 뒷장면에서 주막 주인과 송아가 설명식으로 우리가 어제 한을 풀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 앞장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곁들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예전에 지금 뭐 70년대, 80년대에서 프랑스에서 뉴베 이마주 해서 영화는 영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야지 결코 연극이나 소설의 표현수단인 대사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 말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이 되어 왔고 네. 그리고 이제는 영상 표현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나가서 다른 외국의 영화들을 봤을 때는 이미 그 동호와 송아가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내적인 심리 표현이라든지 내적인 그 내용을 얼마든지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뒤에 대사로 안일하게 처리했을 경우는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에서부터는 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임 감독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나타납니까? 예, 이제 그런 경향이나 단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태백산맥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태백산맥에서는 인본주의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인본주의 테마나 정신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게 안성기라는 주인공입니다. 안성기 주인공의 대사를 보면 거의 실생활의 대사라기보다는 역사 강의실이라든지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그냥 거침없이 그러니까 여과되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테마가 극적으로 전체를 통해서 극을 관통해서 흐르면서 보는 사람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주로 안성기 대사에 의존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전혀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안성기라는 인물이 살아있게 묘사도 안 되죠. 그래서 극내에서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성기라는 인물이 겉으로 떠도는 그런 인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테마를 우리가 알긴 하지만 느낄 수는 없는 게 또 태백산맥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태백산맥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한 사실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뉴스나 소설이나 역사책이나 영화나 똑같이 전달한다는 기능만을 봤을 땐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하느냐는 각 매체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뉴스가 정확한 사실 보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뉴스의 기능이라면 똑같은 요즘 최근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실을 뉴스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만 그것을 영화로 만들 때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등장인물이 등장하면서 극적인 사건으로 재창조되어야만 극영화에게 알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태백산맥에서 안성기가 하고 있는 것은 역사책이나 역사철학서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은 역사나 다른 교과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극영화 닿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극적인 구성에 의해서 그리고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인본주의 테마를 느껴야만, 그리고 공감해야만 극영화다운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임권태 감독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극적인 구성이 미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편제에서부터도 예전에 왜 송아가 그 눈을 멀게 하는 대목에서도 거의 그 아버지의 내적인 동기나 심리 표현 없이 그냥 아주 매몰차게 그 한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독약을 먹이는 걸로 넘어가죠. 네. 이런 것들도 인과관계가 느슨한 그런 극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태백산맥에서도 좀 여러 마리를 토끼를 쫓다 보니까 극적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점을 든다면 그 서편제에서 아까 그 동호가 떠나는 장면을 이제 송아하고 주막 주인이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동호가 그 타고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 버스가 보면은 그 앞쪽에 대우란 마크가 딱 찍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서편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50년대, 60년대예요. 근데 대우가 있기는 70년대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인 고증이나 사실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임감독 작품에서 자주 드러나는 점들이거든요. 그 대우가 찍혀진 버스뿐만 아니라 또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 역에서 새마을호가 뒤에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리고 제가 서편제를 세 번을 봤는데, 그 엑스트라, 그러니까 학생복을 입은 엑스트라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의 장면에서 세 번 등장하거든요. 똑같은 엑스트라가. 이렇게 좀 치밀하지 못한 면은 거장의 임권태 감독에서는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죠. 네. 그런데 그런 요소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한국 영화 그 전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병폐라고나 할까요 제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조금 더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이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허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던 단편 그 단면을 드러내놓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총 쏘고 막 달려가는 군인들은 많고. 효과음으로 막 총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군인들은 총을 들고 막 산 위로 올라가는데 정작 총 쓰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사실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효과음이 총소리가 막 나면 달려가는 군인도 보여야 되지만 앉아서 총을 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야만 더 사실다운 표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게 임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 내지는 허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백산맥이나 서편제의 주제의식이 탁월했기 때문에 임감독에게 거장으로 추앙받는 데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주제의식에 천착하는 그런 성향도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적해주지 못한 비평계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평가들의 첫 번째로 꼽는 그 순위를 보면 얼마만큼 리얼리스틱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주제의식이 탁월하느냐. 사실은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 영상적 표현이 얼마만큼 탁월하느냐가 더 많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주제에 천착한 평에 일관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도 평론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비평계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그 바라는 저의 소망은 뭐냐면은 항상 흥행을 따라가는 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을 선도하는 평이 돼야 되는데 흥행이 성공하면 그 작품은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관객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의 비평가들도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단적인 신뢰가 화원경 같은 작품을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원경이 서편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작품이 다시 재주목된 것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받고 난 다음에 화원경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대주의적인 비평계의 관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밖에 나와 상타기 전에 이미 우리가 화원경이 좋은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 어떤 상이라든지 관객의 반응을 뒤쫓아가는 평론계의 관습도 좀 지향돼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근데 물론 평론계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물론 아주 다양한 모습은 없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모습은 없어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진 평론들은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주류를 형성하지 못한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임 감독의 허와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임권택 감독에 대해서 거의 뭐 범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로 사실 지금까지 주로 작년까지 서편제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도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된다라는 서인숙 씨의 말씀이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더 네. 발전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지적해야 될 점들을 그냥 뛰어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편제 같은 경우도 그 뭐 진도 아리랑 장면에서 롱테이크가 5분에서 뭐 역사적으로 남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근접하는 분석적인 실증적인 비평이 거의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아마도 그것은 또 이런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 영화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 관객들에게 외면받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감독들을 되도록이면 밀어주자 이러한 측면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임 감독의 그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영화적인 뛰어남은 물론 저희는 일단은 인정은 하죠. 물론 어떤 지금 허와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허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튼 다양한 평론이 존재해야 되겠고 또 감독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겁 없이 모두 얘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인숙 씨도 앞으로 좋은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게 되나요? 더 좋은 얘기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오늘도 아무래도 신청곡 못 들려드릴 것 같네요. 여원 학생, 친구 혜원이에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 유천동의 이영 씨 오늘 말씀하고 함께 해주시죠. 광주동구 계림 1동에서 정종민 학생이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태백산맥 중에서 돌아눕는 산. 영화 태백산맥 중에서 돌아눕는 산, 김수철 씨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홍수훈 씨께 보내드립니다. 저희 FM 영화음악 여기서 마칠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 진행의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